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여행 떠나갈 땐 하나 투어, 호텔 쿠폰 모두 하나 투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투어, 맞춤 여행 하나 투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투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투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지금 여러분은 SPM 남태평양 선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남태평양 선교 방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4시간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호주 및 남태평양 섬들을 위한 전파사역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 www.spmtv.kr을 통해서 라디오 청취와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9443-1199, 이메일 spmtv@spmtv.kr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 주소는 7번지 테키아 플레이스 알바니 오클랜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청호에 만나요. 네, 오늘 월요일 남영균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 상담 그리고 나물 이야기를 같이 하는 날인데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목사님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그러게, 추석 뭐 뉴질랜드에서는 추석인지 전혀 느낌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들어서 그냥 추석이라고 알았지 뭐 예.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추석날 집에 하루 종일 책 보면서 아무도 뭐 오시는 분이 없었고 아이고. 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네. 한국에는 전화 드리고 또 형제들한테 또 안부도 묻고 또 그렇게 했죠. 네. 저도 이제 뭐 부모님하고 네. 통화도 하고 네. 친구들한테도 연락하고 잘하셨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개민들레 예. 예. 네, 개민들레. 저는 이제 민들레는 민들 다 똑같은 민들레라는 줄 알았었는데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해주실 또 시금치인데 다른 시금치더라고요. 아, 그렇죠. 시금치. 사실 시금치가 종류가 다양해요. 아, 그런가요? 놀랬죠. 저는 그냥 네. 시금치면 또 시금치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뭐 시금치가 한 종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 시금치 말고 네.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 워터 스피나치, 물 시금치라는 것이 있어요. 아, 그럼 다르게 생겼나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공심채라고도 하기도 공심채. 하는데 뭐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 가면은 많이 팔죠. 팔고 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뉴질랜드에 굉장히 이제 친숙하고 또 자랑할 만한 그 뉴질랜드 스피나치. 얼마 전에도 후이아에 계시는 우리 교민 가정집을 방문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기 바닷가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그 바로 이웃집에 키위 나이 드신 분이 부부가 사시는데 텃밭에다가 이 뉴질랜드 스피나치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비치 스피나치가 뉴질랜드 스피나치가 뭐 사실은 뉴질랜드의 그 어찌 플란트샵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런데 가면은 조그만 포기로 팔아요. 씨도 씨앗도 팔고 그래서 아. 뭐 집에서 재배도 하고 또 바닷가에 가보면은 야생으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예. 뉴질랜드 스피니치? 예. 스피나치? 예. 네. 그럼 뉴질랜드에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네이티브라고 하죠. 뉴질랜드에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만큼 굉장히 대표할 만한 그런 것이고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뉴질랜드 스피나치하고 조금 비슷한 것이 뭐냐면 비치 스피나치라고 있어요. 아 비슷하지만 아주 예. 같은 건 아닌 거네요. 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비치 스피나치는 또 한국에도 있어요. 아. 한국에도 바닷가의 특징이 뭐냐면 비치 스피나치 바닷가에 자라요. 그래서 개시금치라고도 하고 한방에서는 이 번행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한국에서는 번행초 예. 이 비치 스피나치 혹은 뉴질랜드 비치 스피나치는 그 마오리들이 코이 코키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코키히. 코키히. 그래서 예, 뉴질랜드의 마오리들도 오래 전부터 이것을 사용했고, 그리고 제가 이 비치 스피나치, 뉴질랜드 스피나치를 이야기하면서 네. 책을 보다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그런 나물이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뉴질랜드를 탐험했던 네. 그 오래전에 제임스 쿡 선장 있죠? 쿡 선장, 네. 네, 쿡 선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뉴질랜드에 산다 그렇죠. 보면은. 네. 근데 이 쿡 선장이 그 옛날에 이 항해를 하면서 자기 부하들이 부하 선원들이 오랜 항해 때문에 뭐 쇠약 증세가 일어나고 또 빈혈이 생기고 또 잇몸이 출혈이 나고 그것이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네. 좀 이 질병 이름도 조금 무서워요. 괴혈병이라고 하는 건데. 아, 네, 전 들어봤죠. 네. 이 괴혈병에 자기 부하 선원들이 많이 시달리니까 그 부하 선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와서 이 개시금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장으로서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한 리더자의 그 좋은 리더십을 우리가 이 작은 식물 하나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쿡 선장도 뉴질랜드를 온 거 와서 본 걸 텐데 그걸 어떻게 알고 치료를 했네요. 그렇죠. 뭐 이미 뭐 다른 데서도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뉴질랜드 와 보니까 이것이 있었고 혹은 또 뭐 마오리들하고 접촉하면서 마오리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우연히 사실 이 비치 스피나치 개시금치에 대해서 네. 뉴질랜드 스피나치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을 때 이 뉴질랜드에서 저쪽 동해 바다인 타우랑가 쪽 해변을 거닐다가 해변가 모래토 가장자리에 분명히 이파리가 시금치 같은데 이파리가 좀 도톰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옆으로 자꾸 뻗어나가는 것이 시금치 같기도 하고 또 시금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다가 또 집에 와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이 뉴질랜드 스피나치더라고요. 비치 스피나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클랜드에 올라와서 피아비치를 한번 탐방을 하러 갔었는데 피아비치에 이 비치 스피나치가 군락을 지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뉴질랜드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디다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가보면 이렇게 비치 스피나치 혹은 뉴질랜드 스피나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플란트샵에 가니까 이게 포트에 심겨져서 팔고 있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냥 포트에 팔아가지고. 예,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조그맣게 팔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물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물반에 오신 분이 한 분이 저는 집에다가 이거 기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댁을 한번 방문해 봤더니 정말 텃밭에 이 뉴질랜드 스피나치를 재배하고 있고 또 당신이 그 씨앗을 받아놓은 것이 있다고 나물반 사람들에게 씨앗을 몇 개씩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 스피나치 혹은 비치 스피나치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국선장의 그 부활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한인 교민이 씨앗을 받아놨다가 이것을 또 나누어주는 그런 아주 여유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된 거죠. 근데 네. 이름처럼 비치에서만 기를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예, 그래요. 꼭 그 비치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땅이 모래 성분이 많고 한 그런 땅이면 일반 가정에서도 뭐 재배가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자생적으로는 이 비치에서 자라는 것이 예, 맞고요. 아마 모래 성분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그 일반 시금치하고 다른 점? 일반 시금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잎사귀가 일반 시금치보다 조금 도톰해요. 예, 도톰해서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저께도 제가 나물반하고 같이 피아에 갔다 왔거든요. 피아에 갔다 가서 우리 나물반 야외 탐사 이제 학습 나가신 분들하고 이 비치 스피나치를 이제 조금씩 뜯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 오셔서 나물로 묻혀가지고 추석상에 올리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맛이 참 좋다고 아주 강추한다고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착해서 이렇게 카톡에 올려놨더라고요. 요리법을 잘 알려주셨나봐요. 이제 그리고 일반 시금치하고 또 아주 특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일반 시금치는 꽃대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위에서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이 비치 스피나치 또는 뉴질랜드 스피나치는 줄기를 쭉쭉 뻗어가면서 자라요. 그 덩굴처럼. 네, 덩굴처럼. 그게 많이 다르죠. 그리고 꽃도 그 꽃도 이게 줄기의 맨 위에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잎사귀 사이사이마다 작은 꽃들을 이렇게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겠네요. 예. 뭐 이쁠 거는 사실 없어요. 그 너무 꽃이 작나요? 꽃이 작기 때문에 이게 꽃인지 아닌지 사실 이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작군요. 않고. 예, 그렇게 뭐 꽃 같지도 않은 그런 꽃이 좀 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사귀가 도톰하다는 거 또 자라는 형태가 우위로 뻗지 않고 줄기로 넝굴져서 이렇게 자란다는 거 하고 이것이 일반 시금치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용하는 것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시금치는 뭐 나물로 무쳐 먹고 국 끓여 먹고 네. 아니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김밥. 그렇죠. 김밥에 이제 시금치를 데쳐서 쭉 길게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 비치 스피나치 혹은 뉴질랜드 스피나치는 김밥용으로는 그렇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할 수도 뭐 있지만 두꺼워서 그럴까요? 잎사귀가 두툼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런하게 놓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대신 이제 뭐 어린 잎을 이렇게 샐러드로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데쳐가지고 나무로 나물로 무쳐낼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해산물하고 같이 이렇게 무쳐도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네. 이제 키위들이 그 레시피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 뉴질랜드 스피나치 혹은 피치 스피나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샐러드를 한다든가 뭐 파이를 만든다든가 이런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또 녹즙을 만들어서 마실 수도 있고 또 저는 뭐 밀가루 옷을 입혀서 튀김 재료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예, 봅니다. 시금치인데 시금치를 예예 그래요. 오 한번 드셔보셨나요? 예, 저도 먹어봤어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집에 손님이 한번 오셔서 사실 이 갯시금치는 채 뜯기가 그렇게 많은 양을 뜯을 수가 없어요. 아. 예. 하나하나 잎을 순을 하나하나씩 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러 사람이 많이 뭐 10명 이상씩 먹을 만큼의 양은 사실 뜯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끼나 두 끼 먹을 정도 양 뜯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키위집처럼 그 집에다가 텃밭을 키워서 한 고랑을 다 이 뉴질랜드 스피나치를 심어 놓으면은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사실 이제 저도 어렵게 이 비치 스피나치를 뜯어다가 묻혀놨는데 마침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젓가락이 계속 이 비치 스피나치 나물 묻혀놓은 곳에 이렇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맛이 굉장히 좋은가 보네요. 네, 식감이 괜찮아요. 일반 시금치는 그냥 좀 물컹물컹 그렇죠, 하다고 네. 하면은 요거는 좀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 스피나치를 끊다 보면은 하얀 좀 즙이 나와요. 하얀 즙, 흰색 즙이 나오는데 이 흰색의 즙이 의학적으로는 그 위벽을 보호하고 또 염증을 치료하는 데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제가 예. 보네요. 그래서 한때는요, 그 위암 치료제로 이 비치 스피나치가 가장 많이 그 각광을 받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도 몸 위 궤양이라든가 이런 데 치료제는 보면 하얀색이잖아. 백색에.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아마 이 비치 스피나치에서 나오는 하얀 즙과 또 색깔이 같다고 하는 것도 아마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아름아름 그 이제 가정에 식탁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미역국을 참 많이 먹었잖아요. 네. 미역국을 많이 먹었는데 한국에서도 이 매일 미역국을 먹다 보면 조금 아무리 산모지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안가 있는 분들은 미역국도 먹고 이 갯시금치로 또 국을 끓여서 산모를 위해서 또 건강음식을 만들어서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건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키위들 자료를 보니까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낚시를 가가지고 생선을 잡아오다 보면은 생선이 금방 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아이스박스에다가 예. 얼음을 넣어서 나 가져오시는 분도 예. 있고. 그런데 뭐. 이제 뭐 아이스박스가 없고 그런 또 아이스박스를 안 가져가고 했던 그런 경우는 이 피치 스피나치를 이 생선의 내장을 다 빼내고 네. 피치 스피나치를 그 배 속에다가 이렇게 채워 놓으면은 생선이 상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뭐 따로 요리하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아니요, 특별하게 뭐 게시금치를 이용한 다른 방법은 없고요. 뭐 정말 살짝 데쳐서 나물로 식탁에 올리면 좋고 뭐 국을 끓여도 좋고 아니면 뭐 좋아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스를 만들어서 마셔도 좋고 또 여러 해물이나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뭐 샐러드로 마셔 찬을 내놔도 좋고 또 뭐 이렇게 파이나 뭐 샌드위치 같은 거 할 때 뭐 이용해도 좋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게시금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찬양 하나 듣고 이제 신앙 상담에 대한 네. 또 이렇게 질문이 온 거에 대해서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죠. 뭐. 네. 네. 네.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게요.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사연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단 문제인데요. 교회마다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또 여러 다른 종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는 교단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했는데 뉴질랜드에 와서 좀 더 교회 일에 책임을 맡아 일을 하게 하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단 가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성도들과 교단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이참에 교단에 대해 이해를 위해서 질의해봅니다. 그리고 교단 문제와 실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예. 저도 참 교단 문제, 교단 문제가 아니라 교단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네. 뭐 갈라진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 되지 왜 또 뭐 꼭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요즘 사실 많이 받습니다. 사실 교회들 가보면 다들 교회들마다 이것 때문에 조금 갈등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 우리는 교단에 가입하지 말자. 아니면 또 교단에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성도들과 목사님들 간의 관계 아니면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또 의견이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됐는데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 한 번쯤은 꼭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내담자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용어 정리요? 예. 오늘 내담자의 그 내용을 보면은 교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네. 종파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용을 보면은 교회마다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여러 종파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종파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이것은 이제 교파라는 말하고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담자 내용 보면은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는 교단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했는데라고 하면서 교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담자께서 오늘 질문 내용의 세 번째 줄 보면은 네. 교회마다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여러 종파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사실은 종파라는 말은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 교단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파나 교파라는 것은 기독교냐 천주교냐 불교냐 이슬람교냐 이런 전혀 다른 종교들을 구분할 때 쓰는 말이 종파 혹은 교파고요. 예. 그다음에 교단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뭐 성결교냐 침례교냐 뭐 이렇게 구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교단이 되겠어요. 이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인식은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많이 이 내담자께서 질문해 주셨던 기독교 안에서의 그 교단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그 연합체예요. 연합체. 네. 우선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꼭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장로교를 말씀드리자면은 장로교는 어떤 이제 흔히 장로교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로들이 주인이냐? 장로가 중심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의 운영 체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의사 결정 기관이 어디냐면은 공동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공동의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이 목사와 같이 당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일을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대의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사실 매사건건마다 이 교인들이 다 나서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인들을 대표로 하는 이제 장로들을 몇 분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목회자와 같이 협의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는 이 분명한 그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그런 교회 정치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영국에서 시작한 감독 체계의 교회이고 또 성결교는 사실은 성결교라는 교단은 한국에서 자생한 그런 교단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군요. 예, 한국에서 자생한 교단인데 어떤 개인의 성결과 성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교단이 바로 성결교회고 그렇죠? 이름처럼. 네. 그다음에 침례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방법이 그냥 머리에만 물을 얻는 약식 세례냐 아니면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전신 세례냐라고 할 때에 서 나온 것인데 그 침례 그러니까 물에 속에 온 몸을 다 담근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침례라는 의미에서 침례교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침례교라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뭐 교리적이라든가 신학적으로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아.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교회의 그 정치 구조나 이런 그 진행하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 있어서 좀 커뮤니티한 그 회중주의적인 그런 면이 침례교회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우리가 오순절 교통의 순복음교가 있죠. 네. 오순절 교통의 순복음교는 성령론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두는 그런 교단이 있고 또 구제를 굉장히 많이 앞장서는 구세군교회도 있고 네. 또 영국에서 온 성공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로마 캐토릭 교회에 대항해서 좀 이제 새롭게 일어난 그 개혁 운동인데 네. 약간은 로마 캐토릭하고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어떤 교파를 분류할 때는 개신교에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몇 개 주요한 교단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단이 나누어지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그 교회들의 연합체다라고 했죠. 교단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연합하느냐라고 할 때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이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제 교단마다 만들어 놓은 헌법이라든지 교회의 운영 형태, 교회의 정치 구조 이런 것들 또 그에 따른 교회의 조직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단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해서 한 뿌리로 예. 이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예, 예. 한 뿌리고 또 이제 같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예. 왜 이렇게 이제 다르게 신앙고백을 하고 예. 뭐 이렇게 뭐 구조들이 바뀌고 뭐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일반적인 그 각 나라의 정치에서도 뭐 뉴질랜드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정치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뉴질랜드는 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회가 다르고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단마다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 정치 구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가 어느 한 군데서 딱 이렇게 교회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또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시대마다 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더 이제 좋은 어떤 정치 구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바로 교회는 역사성과 지리적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5세기,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잔 칼뱅을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 남부 등에서 이렇게 이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감리교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루터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나 그 사회나 여건들이 각각 달라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개혁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의 자기들이 당신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또 네. 다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다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뉴질랜드 장로교는 교단이 하나인데 한인 교회들은 같은 장로교회라고 해도 왜 여러 교단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 많이 참 궁금해요. 듣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전해진 것은 1800년대 말이거든요. 1884년을 네.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그런 해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한국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선에서는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이미 조선에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교단들이 있었거든요. 아, 준비를 여러 예, 곳에서 하고 있었군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있고 그러니까는 아. 문이 열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거의 동시적으로.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미국 감리교 한 교단에서 들어왔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는 미국 장로교도 들어오고 호주 장로교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같이. 네. 예. 그러니까는 이 거기다가 이제 구세군도 들어오고 또 침례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각기 다양하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교단들이 여러 교단들이 같이 이렇게 시작이 돼 나가는 것이죠. 들어올 때부터 너무 다양한 교단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이제 또 하나 질문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난히 그 한국에는 이제 교단이 많으냐 하는 것이 지금 뭐 그때 들어왔던 교단보다 지금 볼 때는 훨씬 많은 교단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이미 많은데도 더 늘어났느냐? 예, 그렇죠. 아마 그 질문은 장로교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는 뭐 구세군이나 이런 데는 교단이 그다지 이렇게 뭐 분열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분열의 역사는 장로교에서만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지금 뉴질랜드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있습니까? 이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장로교 어디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고 과로하고 이제 합동이냐 통합이냐 고신이냐 개혁이냐 대신이냐 정말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다섯 개 얘기했죠. 네. 그 외에도 뭐 합신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고도 또 과로하고 이렇게 막 붙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크게 정말 부흥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 한국 기독교 부흥의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그런 현상이에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어디로 유학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나가 보니까 그동안 한국에서만 있었던 신학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새로운 신학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새로운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 이제 당신이 배운 그런 경험한 신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차이점도 생기고 또 세계 기독교의 흐름이 이렇다.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교단 분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국은 일제 36년 동안에 그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아주 정말 껄끄러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신앙에 그러니까는 신학과 교회의 순수성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교단이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뭐 교단 분열 과정에는 사실 부끄러운 면도 훨씬 많이 있죠. 그렇죠? 새로운 신학에 대한 이해와 또 이 신앙의 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이 분열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긍정적인 네.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정말 아무 이유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분열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예. 아, 이제 이 내담자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교회들이 꼭 교단에 가입을 해야 되나? 네.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보면은 예. 어느 교회를 가면은 다 이제 교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가입 안 하는 교단도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성도들이 생각보다 아우 교회가 꼭 교단을 가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요. 교단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네.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교단 가입을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가요? 예. 우선 이제 오늘 내담자의 질문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교단 가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단이 무슨 소용이냐?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오늘 내담자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 다 있어요. 다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교단 등록을 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교단이 어딥니까? 그래서 아직 교단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교단 등록을 안 하게 됐냐? 그래서 교단 등록에 대한 절차를 이제 의논하자고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교단 등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예, 또 어려움이 하는데. 있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참 의견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예, 안타깝죠. 그래서 하여튼 교회의 교단이 교회가 교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예. 교단 가입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몇 가지 이렇게 추려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행정적으로 어떤 소위 말해서 터치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산권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않고 싶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헌금을 다 뭐 이렇게 교단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교회가 예배당을 자가 예배당을 있다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교회에다가 교단에다가 귀속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헌금하고 준비한 이 교회 건물 프로퍼티를 교단에 뺏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교단 가입을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오해고요. 이런 건 오해고 교회가 교단에 가입했다 그래서 교단이 그 교회의 재산권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교회 것을 교회 것으로 인정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교회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또 행정도 마찬가지로 교단에서 함부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고 네. 또 각종 그 세부 규칙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안에서 어쨌든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교회를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오해가 네. 생겨서 그런 예. 거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단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 혹은 헌법이라든가 교회의 운영 형태와 교회 정치 그리고 그에 따른 조직의 구조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의견을 맞춘 그런 네. 연합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렇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연합체가 네. 교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단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신앙적인 보호를 예. 받는 거죠. 네. 신앙적인 보호, 신학적인 보호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교단에서 이제 그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어떤 모범을 제시를 해주고 또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배출해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교단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클랜드에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들이 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감당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있게 되면 작은 교회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게 같은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일을 해나가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연합적인 사역을 통한 협력과 일치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마다 각자 이렇게 다른 그런 이제 뭐 입장을 표현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같은 거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다 의견을 달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교단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는 일치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중심점이 돼주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한 목회자와 장로를 세우는 일을 교단 산하의 노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교단의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유익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오해를 안 하려면은 뭐 교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늘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교회가 뭔지를 조금 알고 이해하면 교회 생활에서 어떤 갈등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네. 교회 생활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오늘 내담자도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냐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교단 문제를 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했었는데 네. 뉴질랜드에 와서 좀 더 교회 일에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래요. 이제 교회에서 일을 좀 더 큰 일을 맡아보려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저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부딪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꼭 어떤 중직자만이 되어져야지만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초부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예. 아 이제 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네. 독립교회? 예. 독립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단에 꼭 등록해야 되느냐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할 때 독립교회도 있잖아요. 독립교단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이 독립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아니고 이 독립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생겨난 거는 채 20년도 안 되거든요. 최 근래의 일인데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워낙 이 독립교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은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독립교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단어고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그래서 영어로 하면 카이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카이캄이라고 이렇게 주의 약자 이니셜로 해서 하게 되는데 네. 아무튼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야야야 우리 하나 뭐 만들자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들면은 참 좋겠는데 네. 아이 저것도 뭐 하는 거야 아 기분 나빠 우리끼리 하나 뭐 만들자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또 어려운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교단도 네. 사실은 이렇게 조금 한국 교회들이 너무 교회 정치 교회가 이 정치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뭐 이름만 대도 좀 알 수 있는 내노라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라도 좀 바르게 나가자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만든 것이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이라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기존의 교회들이 다 교단들이 다 잘못됐느냐 뭐 그건 아니고 아무튼 교단들이 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단의 그 역기능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내비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교단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예. 물론 교회의 본질을 찾자라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보면은 장점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생긴 단점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나타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 독립교회, 독립교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정식 명칭도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라고 하니까 독립이라는 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체계가 굉장히 느슨해요. 가입은 돼 있지만 전혀 일절 타치하지 않고 행정적이나 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조직이 느슨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개교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할 기회도 없고 연합할 마음도 거의 없고, 야 뭐 나는 개교회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등록했는데 뭘 또 같이 또 모이자고,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인들이나 또 목사들도 소속감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혼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저도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들, 뭐 정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런 데 가서 쉽게 이렇게 목사 한 수를 받게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조금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안타깝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사실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예예. 아. 저는 목사라는 것은 더 좀 어렵게 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쉽게 받으려고 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 회원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살피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 다양한 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면이 있어요. 뭐 말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검증하기가 힘든. 그렇죠. 예. 그래서 솔직히 많은 이단들도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교단이라고 하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조금 그래서 좀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취지는 좋지만 교단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혹은 목사 안수를 쉽게 받기 위한 방편으로 카이캄 독립교단에 소속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가 교단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네. 내가 속한 교회가 교단이 건강하지 못하다, 맨날 싸우고 찌그럭바그럭 한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이 바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면서 더 힘을 모아야지, 아예 나는 귀찮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 나는 그래서 교단을 떠날 거야 하면서 좀 이렇게 독립교회로 모여서 나는 좀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사실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죠.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요즘 예. 워낙에 개인주의적인 것도 많고 예. 뭐 경제적으로 뭐 힘들어서 그런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터치 받고 싶지 않아서 옛날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뭐 다 경제적으로 뭐 좋아서 뭐 여섯 일곱씩 낳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들 포기하고 그 돈으로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렇겠죠. 네. 패밀리가 없어진다고요. 이번 뭐 지난주도 추석이었지만서도 추석에 나홀로 추석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한국에. 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개교회주의로 나가고 신앙도 교단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도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정말 교회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일부에서는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뭐 만들자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개혁주의 신앙은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건가요?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그런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아, 말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신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정말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예? 개혁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개혁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르게 나아가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존에 있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또 순복음교회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세군교회나 네. 또 이런 교회들은 다 기존의 교단들은 모두 건전한 교단들이에요. 다 역사성도 있고 신학적으로도 다 검증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단들에 가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결국은 오해에서 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오해도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네.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자꾸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네. 그런 문제도 또 문제일 수 있고요. 네.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 네. 생각드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에 관련된 뭐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먼저 배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고 네. 성도들도 이거를 배우려고 자꾸 해야 됩니다. 아, 난 싫어 그런 거 그냥 교회 다니 뭐 그냥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 와서까지 뭐 공부하고 그러야 돼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 오늘도 자. 이렇게 귀한 이렇게 상담 시간 또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다소 좀 길게. 또 너무 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와 교단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 네. 이번 주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남태평양 선교방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4시간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호주 및 남태평양 섬들을 위한 전파사역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 www.spmtv.kr을 통해서 라디오 청취와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9443-1199 이메일 spmtv@spmtv.kr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 주소는 7번지 테키아 플레이스 알바니 오클랜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